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하 정오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휴 때와 같이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규 목사님을 모시고 남을 이야기와 신앙 상담을 진행합니다.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하 정오에 만나요는 FM 88.3MHz를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정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www.spftv.kr로 접속하셔서 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언제든 어디서든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셨어요. 힘차게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네,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바쁘셨죠? 지난 한 주간이 많이 바쁜데요. 이제 뭐 네. 나물반도 종강을 하고, 예. 뭐 아주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예, 나물반 제 6기 과정을 다 마치셨다고 들었는데, 네. 수강생들이 얼굴빛이 좋으시던데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예. 오늘은 어떤 나물을 소개해 주시려고요? 오늘은 그 이제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너무 이뻐서 네. 사실 나무 순을 또 따기도 그렇고 그런데 참죽나무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도 한국에서 참죽나무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요. 뉴질랜드에서도 한국에서 먹던 나물들이 많이 있는지요? 네, 많이 있죠. 뭐 물론 뉴질랜드하고 한국하고 또 계절도 반대고 네. 또 기후도 다르고 네. 또 원래 한국 땅은 이제 사계절이 완전히 뚜렷하잖아요. 네. 근데 뉴질랜드는 물론 이렇게 오클랜드 같은 데는 도대체 겨울인지 여름인지 뭐 헷갈릴 네. 때가 사실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원래 뉴질랜드의 그 원시림은 그 상록수로만 다 덮여 있었어요. 네. 이런 데서는 사실 나무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러나 이제 많은 이민자들이 오고 하면서 이제 또 여기도 많이 변하고 또 마오리들도 옛날부터 먹던 나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 메시 대학의 닉 교수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은 마오리들이 전통적으로 먹던 야생 포레드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네. 쭉 살펴보니까 한 절반 이상은 저희도 한국에서 네. 먹던 그런 나물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네. 예.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시는 나물은 많이 들어본 나물 같기도 하고요. 참중나물은 어떤 나물인가요? 참중나무는 이제 가중나무다. 가죽나무도 있고 네. 참죽나무도 있고 네.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한국에서 왜 새 봄에 되면은 두릅 많이 먹잖아요. 네. 두릅. 네. 두릅 하면은 뭐 나물의 황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두릅과의 같은 이제 식물이거든요. 아, 예. 두릅도 새순나무 위에 똑 새순을 따가지고 네, 네. 데쳐서 초고추장을 찍어 먹든지 네. 아니면 다른 요리를 해서 먹잖아요. 네. 이 참죽나무도 사실은 같아요. 네. 그렇게 새순이 날 때 따서 먹는 거죠. 네. 이런 나물들이 이제 참죽나무, 가죽나무, 온나무, 온나무도 똑같거든요. 아, 온나무도 같은 거예요? 예예. 예. 네. 그런 이제 종류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참죽나무는 사실은 그 이거를 식용하는 나라는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네.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예. 요 두 나라 사람들만 이 참중나무를 식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사실은 야생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집에 그 가정의 정원수로 네, 많이 네. 심습니다. 네. 예. 근데 왜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이 참중나무를 그림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글에서도 그렇게 썼고 네. 또 나무를 가르치면서도 이거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도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다들 깔깔깔깔 웃으시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는 뭐 이런 참죽나무, 가죽나무, 두릅, 온나무 이런 것들이 뭐 산에 들에 이렇게 자생해서 생활 크기도 하지만 네, 네. 뉴질랜드에서는 반드시 가정의 정원수로 심어요. 예, 그냥 예. 먹기 위해서 키위들이 심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사실은 예. 권사님도 이제 보셨을 거예요. 봄 되면은 집 어느 집에 아주 핑크색이 나는 플라밍고 같이 예. 그 아프리카의 그 홍학처럼 네, 네. 아주 예쁜 색의 새순이 나는 것을 네. 보실 때 있으실 네. 거예요. 네. 어머 무슨 저게 꽃이에요? 이파리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게 꽃이 아니고 이파리거든요. 네. 근데 꽃 이파리인데 그렇게 핑크빛으로 아주 이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 키위들은 이제 화원에도 가면은 이걸 팔거든요. 네. 거기 이렇게 상표가 이렇게 이제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 보면은 나무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플라밍고, 예. 홍학이라는 얘기죠. 네, 네. 이렇게 젖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리켜서 홍학 참중나무다 이렇게 예. 부릅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울릉도에서 네. 이 울릉도의 그 군 내에서 네. 아주 적극적으로 이 홍학 참증나무를 네. 대단히로 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울릉도 하면은 무슨 호박엿도 생각나고 네. 뭐 울릉도 하면 무슨 오징어 나물 같은 거 네, 네. 울릉도 나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이제 울릉도에서 정책적으로 홍학 참증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특화 작물로 네. 이렇게 재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나무 이름이 참 재밌어요. 네. 플라밍고라고도 하지만 네. 또 나무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트리 오브 헤븐이라고 그래요. 예. 천국의 나무라는 예, 뜻이죠.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네.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저런 이름을 붙였을까 예.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이쁘죠. 그래서 네. 이 홍학 참증나무가 이제 새순이 나기 시작하면 뉴질랜드에도 봄이 절정에 이르렀구나 예, 예. 하는 것을 예.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네, 예. 네. 정말이요. 그 꽃처럼 너무 이쁘게 피어서 정말 이제 봄이 왔구나를 알게 됐더라고요. 네, 이것을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만 먹어요. 예, 예, 예. 한국에는 이 봄 되면은 온나무, 가죽나무 먹는 또 동아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동호회. 네, 동호회. 네, 네. 네, 동호회들이. 그래서 뭐 야 저걸 먹으려고 저렇게들 난리 치나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런데 이게 먹어본 사람들은 정말 그거 못 먹으면은 새 봄을 맞이하지 못한 것 같이 예. 여기기도 하는데 예. 제가 로트루아에 살 때 저희 집 뒤뜰에 예. 홍학 참증나무가 있었어요. 예. 이게 플라밍고가 있었는데 네. 저도 사실은 뭐 그건 줄은 참증나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네. 굳이 그걸 뭐 따가지고 먹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네. 이제 우리 집에 오신 분이 네. 아 저걸 왜 그냥 내버렸냐고 네. 이미 조금 시기가 지났는데도 막 그거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네. 손을 끊어가지고 네. 데쳐서 아 맛있다고 예. 드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네. 이게 조금 호불호가 있어요. 네. 막 갈려요. 네. 좀 맛이 좀 조금 향이 독특하고 네. 뭐 코리안더처럼 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네. 또 향이 진해서 안 먹는 사람은 또 안 먹잖아요. 네. 네. 이 홍학 참증나무도 마찬가지로 좀 맛이 향이 좀 독특하고 네. 또 약한 독성도 있어요. 네. 예. 한국에서 온나무 같은 거는 독성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어느 사람은 먹고 나서 그냥 큰일 나잖아요. 네, 네, 네. 여기서 온나무를 잘 먹는 사람들도 뭐 계란 노른자를 먼저 먹고 네. 그다음에 온나무를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독을 예방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용감해요. 그렇게 독이 있다고 하는 그런 풀들도 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놔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예. 저도 참증나무는 이 홍학 참증나무는 데쳐서 먹어봤는데 네. 초고추장 찍어서도 먹어보고 그런데 뭐 그렇게 독성이 많고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참증나무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일단 순을 따서 먹는다는 거죠. 네. 나무예요.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네. 나물들은 풀이었는데 네. 오늘은 예. 소개하는 홍학 참증 나무는 네. 그야말로 나무죠. 네. 그래서 나무의 새순을 먹는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네. 네. 또 향이 독특하다라는 것이 있고 네. 또 독성도 있지만 네. 사람들의 입맛을 그렇게 많이 땡긴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참증나무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어떻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좀 내가 먹기 좀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은 못 먹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또 한국에서는 이 가죽나무나 참죽나무는 그 자반을 만들어서 많이 먹었거든요. 네. 자반 네네. 혹은 장아찌를 담고 네네. 찹쌀풀을 이렇게 쏘가지고 네. 어머니들이 네. 이 참죽나무나 가죽나무를 데쳐가지고 네. 삶아가지고 쭉 이렇게 펴요.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찹쌀풀을 쭉 묻혀가지고 네. 말렸다가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양념장 발라서 기름에 살짝 튀겨내서 네. 네. 이렇게 먹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말린 거 네. 가운데 좀 딱딱한 줄기는 훑어내고 네. 이파리만 또 볶아서 먹기도 하고 네. 또 장아찌 담궈 놓으면은 네. 뭐 이건 굉장히 다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먹는 것이 네. 이제 다른 나물들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이 참죽 나물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비타민도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네, 네. 또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그런 무기질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봄 될 때 네. 정말 한번 이런 참죽나무가 집에 있으신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은 네. 한번 뭐 식탁에 한번 이용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새순을 똑 따버리면은 네. 나무가 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두릅나무라든가 이런 이 가죽나무, 온나무, 네. 이 참죽나무 같은 것들은 네. 이 순을 한 두 번 정도는 네. 따도 네. 전혀 나무가 생장하는데 네. 지장을 안 받아요. 네. 예. 그리고 어떤 따주는 것은 게 또 좋겠네요. 예. 어떤 것은 따주면은 네. 순이 더 많이 나오고요. 네. 그러면 이 참죽나무를 어떻게 해 먹으면 아주 맛있을까요? 예, 아까도 네. 말씀드렸는데 네. 참죽나무를 먹는 방법은 네. 데쳐서 바로 초고추장에 찍어서 드실 수도 있고 네. 약간 독성이 있으니까 데쳐가지고 조금 물에 한 30분 정도 찬물이나 네. 찬물에 담궈놨다가 네. 네. 약간 독성이 빠지면 먹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장아찌 담아도 좋고요.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반을 만들어도 좋고요. 네. 전 부쳐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튀김에도 괜찮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장떡을 많이 예. 만들어서 드셨죠. 예. 예. 장떡이라는 건 이제 고추장 같은 걸 해가지고 네. 고추장이나 된장을 넣어서 하는 거를 장떡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먹기도 했고요. 네. 뭐 정말 데쳐서 쌈으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네. 어머니들의 그 사랑의 손길이 네. 굉장히 많이 갔던 나물이에요. 네. 사실 이게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네. 자반 같은 걸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 네, 네, 네. 찹쌀풀을 또 써야 되고 네. 발라야 되고 말라야 말려야 것도, 되고 예. 공감하시고 계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렇게까지 어머니들이 수고하셔서 네. 이렇게 음식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아까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네, 많이 네. 들어 있다라는 것이고, 네. 요, 그, 항암이나 항균 작용이 네. 굉장히 뛰어나고, 네. 꼭 또 이렇게 식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나리 같은 거는 그 주변에 이제 독소들을 제거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미나리 또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하고, 네. 이 플라밍고, 홍학 참죽나무도 네.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그랬죠. 네네. 자기가 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네. 우리 몸에 있는 독을 또 빨아들여서 네. 같이 체외로 이렇게 네, 배출시켜주는 배출, 네. 그런 역할도 해요. 예. 그러니까는 해독작용에 좋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참중나무 같은 거를 많이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한국 분들이 뭐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이런 예. 균, 그 대장균 같은 이런 균류에 굉장히 약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참중나무 같은 이런 나물들이 각종 이런 균들을 억제시키는 예. 그런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예. 뭐 이질이라든가 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들이 그런 것을 아직 경험을 통해서 아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런 나물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남자들 보면은 이거를 먹어야지만이 여름을 이긴다.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그런 각종 균들이 활동이 굉장히 왕성. 활발해요. 예. 왕성해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온나무나 가죽나무, 참죽나무 이런 것들을 먹어야지만 먹으면은 네. 네. 그 이제 여름철에 있는 그런 모든 균들하고 싸워서 자기 네. 몸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네. 이치적으로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나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입만 좋으라고 배만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건강도 네.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홍학 참중나무는 네. 그림의 떡인 것은 아직은 분명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예. 그래서 저는 뭐 아는 집에 있으면은 예.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고 또 어느 집은 아유 이거 다 비워버렸으면 좋겠어 네. 이런 얘기하는데 네. 네. 그런 집하고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나무 한 그루 사다 심어야 되겠네요. 이쁘기도 하고요. 네네. 예, 건강도 챙길 수 있고요. 그게 너무 크게 자라지 말고 그냥 아담하게만 자라서 따기 쉽게. 네네. 그렇게 계속 잘 잘라주면. 네네. 아, 제가 오클랜드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오클랜드는 어제도 제가 이제 뭐 무지개 시니어 클럽 예예 예, 예. 거기 가서 잠시 특강도 하고 왔는데 네. 어우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신 어르신 연세가 네. 95세시래요. 네. 네. 어우 깜짝 놀랐어요. 네. 오클랜드에서 최장수 노인이실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성함도 여쭤보지 못했는데 네. 하여튼 뭐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네. 근데 이제 왜 오클랜드에 계신 나이 드신 어머니들 보면은. 저희 교회 성도도 어느 날 목사님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하고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하고 예. 조금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예, 예. 뭘 가져오셨냐면 김자반을. 아, 예. 아, 뭐. 김자반. 네, 네. 김을 네. 찹쌀을 발라가지고 네. 말리고 네. 거기다 참깨를 이렇게 이쁘게 그냥 네. 그림을 네. 그리듯이 이렇게 네. 붙여가지고 네. 네. 바짝 말려가지고 네. 이만큼 가져오셨는데 아,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클랜드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귀한 음식들을 아, 버리지 않고 지금도 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정말 귀한 선물 받으셨네요. 예, 예. 그런 거 받으면 정말 좋아요. 손이 네. 많이 가는 거라. 예. 그럼요. 예, 오늘 나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신앙 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선의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었을 때, 즉 가나안에 거주하다가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아내에게 누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자신도 살고 아내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리한 것이라고 보지만은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사람치고는 좀 그렇습니다. 어느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에도 순종의 자세를 취했다고 하는 신앙이 이런 현실 속에서는 전혀 믿음의 사람 같지 않아 보이니까요. 이런 현상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어려운 현실을 순간적으로 피하고자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은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선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래 이렇게 네. 생각을 했고, 그 똑같이 아브라함 또 이삭이 똑같은 거짓말을 할 때 야 어쩌면 부전자전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선의의 거짓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좋게 보면은 뭐 지혜롭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예? 안 좋게 보면은 당연히 거짓말이니까 네.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네. 솔직히 사실은 뭐 생활하면서 안 하고 산다고 하면은 선의의 거짓말, 안 하고 산다고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거짓말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솔직하니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까놓고 방송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오늘 내담자의 마음도 조금 시원하게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사람으로서 거짓말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요.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네. 뭐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좀 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선의의 거짓말 혹은 거짓말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네. 최소한 한두 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내가 오늘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한두 번의 거짓말은 다 누구나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면 이제 네. 우리 봉기도 나중에 장가가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우리도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어린 아이들 집에 혼자 놓고 부모가 외출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오면 문 열어주지 마. 그러면 누가 와서 엄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샤워해요. 네? 아, 뭐 이렇게 네, 지금 네, 집에 네. 있다라는 네, 얘기죠. 네, 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 해놓고도 아이고 애한테 거짓말을 시켰으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네. 애 앞에 거짓말을 했으니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엄마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녀를 키우면서 그 부모와 자녀 간에는 뭐 이렇게 필연적인지 모른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참 많이 하는데 네. 놀랍게도요. 네. 그 무려 90%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있다. 예. 90%. 10명 중에 9명이죠. 대단하네요. 그렇죠? 90%밖에 안 되나요? 그러게 99.9%인가 모르겠네. 예. 그리고 그 90%의 거짓말 중에서 70%는 선의의 거짓말이다. 예. 선의의 거짓말. 예. 예? 그리고 또 더 가관인 것은 98%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양한 종류의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 서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부모는 자녀들에게 90%. 네. 자녀는 부모에게 98%. 네, 그럼 그러니까 자녀가 어린, 더 많이 하네요. 더 거짓말. 많이 한다는 네.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96%에서 98%는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는 것,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젖 빠는 거. 어? 예. 안 가르쳐줬는데도 잘 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빠는 거. 그거는 본능이죠. 뭐. 그 본능처럼. 그런데 네. 거짓말도요. 아이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언제부터 했냐면 두 살부터 세 살 때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네. 거짓말을 최고로 많이 하는 때가 네 살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운 네 살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미운 일곱 살인데 이제 미운 네 살이 됐나 보네요. 예, 예. 네. 여덟 네 살부터 여덟 살까지를 미운 예. 새끼라고 하나. 제일 이쁜 때인데 사실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아이들도 아주 맹랑하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네. 참 미스테리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신앙적으로 한번 네.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네. 거짓말에 대한 선의의 거짓말이 혹시 네.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네. 이렇게 찾아보면은 네.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경우 말고도 네. 아주 유명한 거짓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소위 성경의 2대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네. 모세가 출생할 때 관련된 거거든요. 예, 예.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이렇게 왕성해지는 것을 네. 두려워해서 네. 이제 신생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남자애들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고자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지시를 하는데 네.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네. 이것을 어기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네네. 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거짓말 중에 하나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네. 이제 라합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있죠. 그렇죠. 네. 나올 정도로 그런 네. 사람인데 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성에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네. 내보냅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발각될 위기에 처합니다. 네.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렇죠. 처하죠. 네. 그 순간에 이 여리고성의 라합을 만나는데 라합이 이 선의의 거짓말로 이 두 정탐꾼의 목숨을 건져주잖아요. 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라합은 후에 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생명을 보전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 예.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히브리 산파들과 라합의 선의의 거짓말을 비롯하여 오늘 내담자께서 궁금해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선의의 거짓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보다도 네.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네. 어떤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 네. 네.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제 909계명이죠. 네. 아홉 번째 계명이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써요. 사람들과의 네. 관계에서. 네. 그리고 뭐 성경에는 거짓말에 대한 그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교훈이. 네. 잠언에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라고 직접적으로 네. 표현하셨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시편 6편 5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멸하시느니라라고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할 정도로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셨죠. 예, 또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면서 예. 거짓말이 우리 이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절대적으로 없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교훈을 하고 있죠. 네. 모아놓으니까 되게 많네요. 예, 사실 많아.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들 그리고 여리고 성의 라합 같은 여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 이거를 성경은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거짓말의 차원이라고 보지 않고 네.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거짓말 같이 보여지는데 네. 성경에서는 이거를 좋은 믿음의 차원으로 높이 평가를 해주고 네.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없고 네. 거짓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언급조차 없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도 이제 의견이 좀 크게 갈리는데 네. 하나는 이런 경우에 거짓말을 죄라고 볼 수가 없다. 예. 네? 라합은 이미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네. 알고 있었고 예, 예, 예. 또 어느 정도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고 예.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곳이 자기가 살고 있는 데지만 네.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여리고성이 네. 무너지고 가나안이 다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 라합이요. 예. 네, 네. 그래서 결국 라합의 거짓말은 네. 여리고 왕의 거짓말을 거역한 것이고 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라는 이런 형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는 예. 설사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죠. 예. 설령 그렇게 했을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예. 말을 뭐 둘러댔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둘러댄 거다. 아, 뭐 그것도 거짓말이지 얘기할 그렇죠. 수 있겠지. 예, 예. 그렇죠. 라합의 경우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은 것일 뿐이지 네. 성경이 그의 거짓말을 묵인한 것은 아니며 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라도 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네. 십계명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선의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네. 저도 목사지만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십계명의 제9계명을 예.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오는 그런 결과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좀 앞에서 가졌던 경우처럼 네. 라합이나 또 이 히브리 산파들의 네. 경우처럼 이런 것은 이런 거짓말을 죄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볼 때도. 예. 그러면 이러한 히브리 산파들과 라합의 선의의 거짓말을 근거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그런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유추해 나가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네. 자 히브리 산파들과 라합의 선의의 거짓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네. 이 두 선의의 거짓말 모두 어떤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 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건지는데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어쩌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 자기의 생명이 지금 금방 당장에 어떻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 두 산파나 라합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네. 성경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행한 소위 선의의 거짓말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 유대인이 남아를 출산하면 죽이도록 한 애굽 왕의 명령 자체가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 이것을 거부하고 모세를 살려낸 그 십브라 부하와 네. 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 가나안의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이 라합에 대해서 네. 성경은 이것을 정죄하기다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 좋은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네. 산파의 거짓말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한 것이다. 네. 내가 이 애굽 왕의 말을 들어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정말 죄가 되고 하나님이 혹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근거로 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고 네.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네. 이렇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장 20절하고 21절에 보면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합의 경우는 그 기록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네.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좋은 믿음의 정말 대장 같은 네. 그런 사람들을 쭉 기록을 네. 해놨잖아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라합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고 네. 특히 또 야고보서는 정탐꾼을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한 기생 라합을 가리켜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예.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라합이 군사들에게 진실을 말했다고 하면 정탐꾼들은 다른 길로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두 선의 거짓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이제 일반 윤리학적인 윤리학에서도 뭐라 네. 그러냐면 윤리학 용어로 하면은 봉사의 거짓말. 예. 네. 메데시움 오피시오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필요한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그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십계명의 구계명을 범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이게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보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의 선의 거짓말이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보호를 위한 것이다면 당연히 뭐 이렇게 손가락질 다 받고 네, 네. 정죄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 네. 이 성경에 나온 이 두 가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선의의 기준이 선의의 거짓말의 기준을 여기다 두면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신의 예. 이득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예. 위한 것인지 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한 것인지 예. 예.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억지로 이런 선의의 거짓말을 일부러 만들어서 막 할 필요는 없는 그렇겠죠. 거죠. 그렇겠죠. 네. 예.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도 같은 선의의 거짓말로 보아야 하는지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은 라합이라든가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 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은 사실은 선의의 거짓말로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나온 그런 거짓말이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과한 표현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인간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두려움 속에서 나타난 잔꾀라고 이렇게 예,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요. 순간에 네. 모면하기 위한 잔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히브리 산파들과 라합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행했던 것과는 전적으로 달라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뭐라고 네. 써요? 아내한테 누이라고 아직 이따가 내 누이라고 해. 네. 만약에 권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시키면 얼마나 여자로서 기분 상하겠어요. 당황스럽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어쩌라고? 내가 바로의 아내가 되면은. 뭐 당신은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내가 뭐야 한평생 당신만 바라고 사는데 또 다른 남자하고 어? 살으라고 아내가 되라고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 이삭은 자기 아내의 순결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예. 내 아내가 뭐 다른 남자하고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의 생명만 어떻게 보존하겠다는 그리고 아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남편이 사실은 지켜줘야 될 것 중에 가장 으뜸은 뭐냐면 아내의 자존심이거든요. 예, 예. 아내의 순결성도 마찬가지고 예, 예, 예. 그 아내의 순결성은 이미 물 건너가고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상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이런 잔꾀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생각을 제 기억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 그 이 성경 내용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브라함이 적혀 있기로는 아브라함 자체도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표현이 돼 있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이제 그 왕도 네가 왜 거짓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핍박받게 했느냐 그래서 질책하는 장면을 맞아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요?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나한테 응? 솔직히 얘기했으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겠느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또 두려워서 막 뒷정리를 막 빨리 서둘러서 하고. 예. 네, 그렇죠. 남한테 나쁜 일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이런 거짓말은 기독교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네. 지금 봉PD가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례 그 아내 사례를 뒤라고 한 시대적 상황을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땅의 약속을 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지만 이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기근이 들고 가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네. 자신의 생명과 관계된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거짓말로 그런 상황들을 피하려고 이제 한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보도는 시험에 든 것이다. 예. 시험에 든 것이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위기를 넘기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 히브리 산파들 그리고 라합의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로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믿음 없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었느냐 아니면 인간의 믿음 없는 연약함의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에 참 잘 드러나는 것이죠. 예. 네. 예. 이제 정리를 해야 할 텐데요. 오늘 내담자께서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순간적으로 피하고자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은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선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모면하고자 하는 거짓말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네.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은 것인지 어느 정도를 선의의 거짓말로 보아야 되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네.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다 세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온 것처럼 네. 히브리 산파들과 라합의 경우는 이제 선의의 거짓말로 볼 수 있다면은 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는 선의의 거짓말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네. 잘 이해하셔서 네. 어떤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입장을 보호하고 또 주장하려고 하는 선에서 하는 모든 거짓말을 참으로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줄어들으면 좋겠는데 네, 네.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 막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선은 이제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돈과 관련해서 생활하다 보면은 또 혹은 돈 앞에서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약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요. 네. 수백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한 그룹에게는 거짓말을 하면은 돈을 주겠다. 예.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는 거짓말을 해도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네. 여러 상황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돈을 받게 된다. 거짓말을 하면 돈을 준대. 예. 돈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룹들이 예. 거짓말을 해도 돈을 못 받는데 라고 하는 그 그룹에 비해서 거짓말을 두 배 이상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돈 준다니까 계속 거짓말 하겠죠. 계속 돈 앞에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돈 앞에 자기의 양심도, 돈 앞에 윤리도, 또 돈 앞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리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사실 현대인이 돈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꾸 이 돈 앞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고, 또 요즘은 이제 SNS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누가 보지도 않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SNS 상에서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 무뎌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을 내 자식 똑똑하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일념에 얼마나 열심을 많이 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가 두뇌가 참 좋다.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의 두뇌가 잘 이렇게 발달된다. 거짓말도 똑똑해야지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똑똑해진다. 거짓말을 하면 똑똑해진다. 라고 하는 말에 자꾸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잔머리 아닌가요? 똑똑하니까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를 자꾸 미화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식 똑똑하게 키우겠다는 그런 그 욕심 속에서 자녀들의 거짓말을 그렇게 그냥 눈감아 버리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빗나간 그런 자녀 사랑에서 거짓말이 또 많이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어느 선으로까지 정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그런 일이겠죠. 일이겠지만 오늘 나는 말씀들을 잘 이해해 보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런 경우라면은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은 이런 경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지요? 양심. 양심이라는 양심, 거죠. 네, 네. 우리 자신의 양심의 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거기다가 상황을 잠시 집어놨다가 꺼내면은 좀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양심에 우리를 비춰보고 또 성경을 많이 보고 하면은 이런 선의 거짓말에 대한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우리도 그런 우리에 빠지지 않을지 기대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오늘 내담자처럼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알고 싶어 하시고 또 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PM 방송국 홈페이지 사연함에 남기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영균 목사님께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남영균 목사님의 연락처는 444-3999번이고요. 핸드폰은 027-231-5577입니다. 이메일은 명랜드.한메일.net입니다. myungland.hanmail.net입니다. 지금까지 구혜경이었습니다. 다음 월요일 정오에 또 다른 맛있는 나물 이야기와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